속 사라져가는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사랑에 젖은 동자 아득하게 멀어져가고 그대 거울 노래 소리도 멀리 멀리 사라졌어라 가슴 아픈